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군 69돌세 즈음에서 제1번 조선인 총인 앞에 중앙상임위원회에서 9일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축하문은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의 로종은 주체의 영원한 타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비범한 사상이란 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애민의 헌신으로 민족사에서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융성본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역사이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담력과 배짱, 영활무쌍한 용도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영광찬란한 육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비협과 더불어 청년애국위협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룩한다는 확관신념을 가다듬고 주체위협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1조선인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불같은 결의로 가슴가슴은 끌어번지고 있다고 축하문은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전체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흠모의 한 마음을 담아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억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